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선군 혁명령도에 초자옥을 새기신 56돌을 우리 군대와 인민이 뜻깊게 경축했습니다. 25일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와 김종일 동지께서 용생의 모습으로 계시한 조체의 최고 성지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을 찾은 군중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우러러 인사를 올렸습니다. 모란봉극장, 동평양 대극장을 비롯한 수도 평양과 지방의 극장들에서는 경축공연 무대들이 펼쳐졌으며 청년 학생들의 경축무도회가 수도 평양과 각도 소재지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개건된 사리원 청년 경기장에서 리해성강 체육단과 올미도 축구단 사이에 남자 축구 경기가 벌어졌습니다.